절 그를 막아줄 거란 그런 말로 너를 붙잡을 순 없지만 많은 계절을 마주칠 너에게 이 마음 하나를 비춰주려 해 떠나는 걸음이 마음이 흐려지지 않게 So please don't cry 약속할 테니 유난히 짙고 긴 밤 견디던 같은 방향을 걸을 수 없단 걸 I know, I know, I know, I know 함께 가는 방법을 찾을 수 없다면 너를 멀리서 늘 비춰줄 거야 난 그대로야 예전에 like a photo 시간은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 이거 듣고 기억들을 같이 덮여 I see you 눈을 감아도 you know that's not normal For you I'm not normal 잠시 놓쳐도 단번에 찾을 수 있게 그 자리에서 기다릴게 우린 it's a never goodbye 다시 돌고 돌아 어둠 속에서 내가 너를 알아보듯 언젠가 멈춰 find me 멈춰서 내 마음이 다시 달려가지 않게 So please don't cry 약속할 테니 유난히 짙고 긴 밤 견디던 어느 날 눈물을 참지 못해 문득 고개를 들면 반짝이는 별을 따라 다시 돌아올 길을 찾을 거야 It's never goodbye 언젠가 나에게 돌아오는 시간 같은 자리 같은 곳 가서 밝혀져 어둠 속 starlight 너로 인해 나의 하나뿐인 별자리가 완성되어 가길 바래 불안해하지만 난 너를 보고 있어 같이 있던 밤 기억하고 있어 낯선 길을 걸을 땐 고개를 들어 저 별을 바라봐